Show City, Show Myself, Lego. G-Dragon, 합류고은 MB 이것은 힙합 우리나라 민요의 랩핑 어시구절 시구자도 놀아난다 현실로 내가 돌아간다 We gon' celebrate every freaking day 입거리 열려 슉 지역이면서 yeah 어기야 뛰어차 저 나를 따라 hey 흥겨운 가락에 맞춰 행가래 사람 오면 내 고백이 내 외친 장상 꼭대기 함부로 간다기에 난 아무 뜨거워 도대기 난 가위선 난 보재기 난 전부 때나 소세지 난 도깨비 난 꼬맹이 놀란 네 얼굴 코미디 위험한 내 수위 남자들은 주위 여자들은 원해 나의 색다른 품위 사랑은 나는데 항상 내가 우위 난 거미들이 난해 내 멋대로 I just do it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Hey yo 난 할리보단 일류 수지 높은 내 일류 무엇가도 난 비유 치모티의 황금 비유 그게 남다른 이유 나 자꾸만 찾는 이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못해지고 목소리로 내 귀를 지유 My list what's it gonna be 냈다 하면 hit 어렵지 아주 chart we 주세우는 ill 내겐 간단 집이잖아 죽이잖아 you don't wanna get your freak on baby get your crayon baby 이건 랩으로 와는 국제적 외교 baby 과일과일에도 바로 18이 센 사과통을 가져도 너보다 많은 팔자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Drop it like Walk, walk, walk, walk, walk Yeah.